설치해도 사랑은 엄청나 이별도 강력했다 그 예쁜 입에서 무서운 폭탄이 터지고 말았지 내 가슴은 망가졌고 내 사랑은 폭파됐고 내 눈물은 터졌지만 이 세상 그 어디 가도 그녀 생각이 강력하게 나에겐 아직 그녀 나에겐 오직 그녀 나에겐 계속 그녀 내 눈물을 터뜨려버린 그녀 향기에 지쳐 그녀 입술에 미쳐 그녀 사랑에 꽂혀 상상 초월 강력한 그녀 어려웠다 장사는 없지만 그녀가 설치해도 추억은 엄청나 이 세상 어딜 가도 그녀의 향기가 입술이 눈썹이 손톱이 생각나 내 가슴은 망가졌고 내 사랑은 폭파됐고 내 눈물은 터졌지만 이 세상 그 어딜 가도 그녀 생각이 강력하게 아직 그녀 나에겐 오직 그녀 나에겐 계속 그녀 내 눈물을 터뜨려버린 그녀 향기에 지쳐 그녀 입술에 미쳐 그녀 사랑에 꽂혀 상상 초월 강력한 그녀 잔인한 그녀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를 나를 폭발시켜던 너를 너를 사랑하는 말 버린